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댄 사랑하고 아직 늦지 않으리 그대 떠나 그대의 뒷모습에 깔리는 노을이 되리니 꽃깃을 여미고 어둠 속에서 사람의 집들이 어두워지면 나 그대 위 노래하는 별이 되리니 그대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대를 사랑하기에 아직 늦게 아직 늦지 않아.